김제동 씨 모시겠습니다. 요즘 절대 기 안 죽잖아. 자, 그럼 오늘도 네. 근데 오늘 이상하게 분위기가 네. 뭐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그런 건지 딱 뭔가 관객분들하고 분위기는 좋은데 뭔가 몽환적이고 그래요? 내가 이상한 건가? 몽환적이라고요? 네. 감기약 때문에 그렇겠죠. 아니면 다음 주 리플 달아주세요. 사연을 올리든지. 우리가 리플 쫙 달아드릴게요. 뭔가 자꾸 세상이 몽환적이에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리플이 달릴 거예요. 저한테 오세요. 때려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 리플이. 네. 아니 리플 사연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음악 부탁해요. 오렌지 마멀이란 분입니다. 전 백조입니다. 일 없는 여자라는 소리죠. 정말 긴 겨울 집에서 따뜻하게 잘 지냈습니다. 이 생활이 오래되니 슬슬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 지금 취업 상황을 보아하니 따뜻한 봄 역시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야 할 것 같고 부모님의 눈총을 현명하게 피해 봄 역시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딱 엔딩까지. 네. 그러니까 계속 놀고 있는데 네. 눈치가 보이는데 어떻게 좀 네. 눈치 안 보고 계속 놀 수 있는 방법 없냐? 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굉장히 사연이 몽환적이네요. 네. 아 근데 저도 이렇게 백수 생활을 꽤 오래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오래 해봤는데 눈치가 보이죠, 진짜로. 밥 먹을 때 특히 눈치 보이죠. 부모님들하고 밥 먹을 때. 뭐 먹을 때 눈치 보는 게 제일 비참해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진짜 비참해.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일을 열심히 하면은 부모님이 반찬을 정성껏 이렇게 차려주시는데 네. 나중에는 이제 네가 알아서 차려 먹어라 뭐 이렇게 되고 네. 차라리 그게 편했었어요. 네, 저도 그 백수 생활 한 1년 정도 해봤는데 네. 공식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가는 것은 콜레라 예방 접종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것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사실 힘들죠, 솔직히. 네. 예. 그래서 또 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면서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리플 작성자가 세레뜰렉이라는 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세레뜰렉 물어보세요. 모르겠어요. 많이 컸다. 읽어요. 네. 야. 저도 백조지만서도 은행으로 가면 사람들 눈치 보여서 도서관에 가보세요. 매점 가면 라면도 싸죠. 김밥도 한 줄로 팔아요. 그리고 겨울엔 따뜻하죠. 여름엔 시원하죠. 잘 찾아보면은 만화책도 있죠. 잡지도 있어요. 눈치 볼 것도 없이 도서관으로 가세요. 네. 도서관 가면은 이렇게 다 있어요? 도서관 지하 매점에 가면은 예. 도서관 지하 매점이죠. 거기 예. 가면 그 김밥도 한 줄로 딱 팔아가지고 예. 간단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예. 그 라면도 싸고 예 라면도 이렇게 혼자서 끓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굳이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그 누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신 공부했어요 그러고 파는 거 아니니까. 그럼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고 예, 예. 자기가 무슨 사 먹고 괜히 법전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힘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자다가 나와서 먹고 들어가서 또 자고. 예. 그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 신문지를 이만큼 쌓아놓죠. 이렇게 옆쪽에 사람들이 못 보게 쫙 이렇게 쌓아놓고 자고. 자고. 예. 그러다가 괜히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한번 보고. 뭐예요? 그러다가 또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계속 공차고 놀고 걷차고 이렇게 해서. 네. 공부를 하세요. 보통 엄마들은 공부하는 자식들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식을 챙겨주죠. 그래도 엄마께서 눈치를 주시면 엄마 나 자격증 따서 취직할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가끔 책을 사야 한다며 돈을 받아서 그걸로 용돈을 쓰세요.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자기가 아주 결정까지 졌어요. 그래. 좋은 방법입니다. 해놓고 뿌듯해 막. 이분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막 이렇게 좋은 방법입니다. 딱 쳐놓고 자기 혼자서 막 이렇게 너무 뿌듯한 거야. 막 웃다고 그걸 보고 혼자서 막 이거 하고 막. 이거 채택된 거 보고 또 난리가 날 거예요. 막 혼자서 새벽에 뿌듯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리플입니다. 예. 굉장히 요즘 그 리플은 뭐라 그래도 진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써주세요. 좋아요. 예. 네. 애자쟁이라는 분이. 네? 애자쟁이. 애자쟁이?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남자고 애인 이름이 애자일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네, 애인다 뭐 그래서. 애자쟁이. 요즘 알아보면 부업이 많습니다. 부업이. 첫 번째 밤까기. 밤? 네, 밤까기. 두 번째 우산 부업. 우산의 살끝을 바늘과 실로 튼튼히 묶어주는 역할이죠. 개당 20원씩 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 인형 눈알 붙이기. 인형 눈알 붙이기. 인형 눈알 붙이기는 저도 해봤거든요. 사실 정말로 하루에 이제 300개 정도 해야 되는데 방 가득 인형을 놔두고 인형을 계속 다, 한 10개 정도는 괜찮은데 한 30개 정도 하고 나면 달아놓은 인형 눈들이 다 날 노려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작용은 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해요. 인형 눈알 붙이기. 그 다음에 4번이 종이봉투 붙이기. 종이봉투.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왜 우리가 공업방 같은 거 사면 이거 있잖아요. 예. 규격이 딱 맞아서 종이봉투 붙이기. 예. 그 다음에 이건 신종이라서 알려줄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이분을 위해서 특별히 알려드린다고 적어주신 거. 숟가락 모자 씌우기. 뭐야. 아, 식당에 가면 그걸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있나 봐요. 숟가락 모자를 계속 씌우는 거죠. 아, 이거는 도전해볼 만한 직업인데요. 그래서 이 밖에도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부업들이 있습니다만은 예. 자신의 적성과 특기에 맞는 부업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겠죠. 아, 이거는 네, 부업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네요. 부업이야, 네. 부업. 부업, 아르바이트죠, 일종이니까. 네. 저도 아주 특이한 부업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세요? 파주에 있을 때. 장어 아시죠? 장어. 장어. 그 저희 동네 임진강이 있어요. 거기 민물장어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제 그 장어를 실장어라고 이제 어린 장어죠. 네. 그거를 이제 실장어들이 그 뱀이 이렇게 또아리 튼다고 얘기하는데 네. 뱀이 또아리 틀듯이 잘 보면은 물가에 그냥 몇백 마리가 이렇게 뭉쳐 있거든요. 그거 하나 건지면은 그거 돈 되는 거거든요. 그거 한 마리에 400원. 보통 몇 마리 정도 뭉쳐져 있나요? 뭐 몇백 마리 뭉쳐져 있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삽으로 퍼가지고 수족관에 가져갑니다. 그거를. 네. 그러면은 거기 정말 재밌는 게 근데 하루 종일 기다려야 돼요. 돈 받으려면. 그걸 쉬어 일일이. 물에다 풀어놓고 여기다 하나 욕조 같은 거 하나 놔두고 자 한 마리 봤지?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쉬어가지고 그걸 계산해서 나중에 돈으로 아 그렇게 잡는 것보다 기다리는 게 더 힘든 부업이에요. 네, 거기 앉아서 다리 저려도 앉아서 네. 계속 같이 쉬어야 계속, 됩니다. 헤아리고. 그렇지 않으면 속일지도 모르잖아. 아 속일 큰일 나지. 아 확실하게 살았죠. 락크가 네. 장어 한 마리 속일까봐 계속 야 그때는 락크 아니었어. 야 잘하면 장어 엑기스 CF 들어오겠는데요. 아, 또 있어요. 네네. 리플. 네. 작성자. 칠옥탑을 해. 작성자가. 칠옥탑은 뭐, 어디까지죠? 칠옥탑은 인간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네. 많이 올라온 사람이 3옥탑인데, 칠옥탑은 이건 뭐. 예. 네. 백조 세계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이군요. 이야, 전문가 나왔어. 전문가 나왔어. 굉장히 지금, 네. 낮에 자고 밤에 행동하세요. 그게 백수의 기초입니다. 그럼 부모님 눈총 맞을 일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얼마 동안만 더 지내다 보면 부모님의 눈총, 여기 단어 선택이 참 좋아요. 네. 눈총 따위는 익숙해져 무섭지 않을 겁니다. 그럼 밤에 자고 낮에 생활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예의상 밖에 나가서 무슨 룩시장, 교모로 등의 생활신문을 꼬박꼬박 가지고 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부모님한테 뭔가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라 이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렇게 자로 밑줄 끊고 동그라미 치고 전화놓고. 전화하는 모습 보여주고 이러면 네. 부모님도 자식이면 그거 네. 보면 눈물 나죠. 그러니까. 그걸 또 이용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그 고단수의 IQ를 가지고 있는데. 아, 그 이분의 치록탑은 아마 목소리가 아니고 어떤 그 백조 생활에서의 어떤 그런 자기의 계급이나 신분 같은 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분 정도는 이제 한 3옥타브 정도로 본다면 내가 7옥타브라는 거죠. 경력을 얘기하는 거군요. 7옥타브가. 7옥타브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또 있죠. 이제, 네. 다음 이제 리플이 있습니다. 다음 리플은 백조 대변인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입니다. 백조 대변인. 백조 무시하지 마세요. 네. 백조도 할 일 많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다 자신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네. 맞아. 이분 백조예요. 네. 네. 네. 그 맞아요, 진짜.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도 안 놀아본 분들 없죠? 말이 이제 백조 백수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그렇게 좀 그 쉬어 보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애착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백조라고 하는 이유도 그건 것 같아요. 백조라는 것은 언젠가는 호수를 박차고 날아오르는 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예. 깔끔한 마무리. 지금까지 김제동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가십시오. 예. 가십시오.